너의 입술이 내 몸에 스칠 때 만리장 빛으로 물드네. 공기마저 뜨거워지는 게 마치 처음 느껴보는 feeling이 분명해. Yeah, yeah. 처음 본 순간부터 난 운명이란 게 느껴져. 사랑이 뭔지 알 때쯤 You better let me go. 너의 눈빛이 내게 말해주네. 어서 나 데려가주길 바래. 너의 손끝이 내 손을 감쌀 때 그때 내 아름답게 비추네. You better let me go. You better let me up. You better let me go. Boom, 불태워라 화끈하게 난 직진 온몸이 달아올라 change me. 나 몰라보게 질레질 거야 네 왼손을 내게 뻗어 잡아야 돼 catch me. Yeah, 이제 내 light me up.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날 환하게 밝게 외로움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 손을 잡고 꿈을 헤쳐나가줘. You're the light in the salt. 나를 눈부시게 밝혀줄 너야. 너 하나로면 충분해. You are all that I ask. 지금 오직 네가 바라는 하나 단 하나면 난 충분해. 어쩐지 너의 눈 속에 다른 감정이 느껴져. 사랑을 속삭일 때쯤 You better let me go. 너의 눈빛이 내게 말해주네. 어서 날 데려가주길 바래. 너의 손끝이 내 손을 감쌀 때 놓지 마.